8. UBS. Fashion Backstreet. Ilju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헙스의 패션 백스트리트입니다. 지하철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식당에서도 집에서 한 발자국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옷차림 아닐까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스타일이 눈에 담기며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는 몰라 답답한 상황 역시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아이템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볼까요? 구전 속에서 여우는 늘 교활하고 영리하게 묘사됩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기민함을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다재다능함의 상징이죠. 다재다능한 여우에서 영감을 받아 창립된 브랜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메종키친입니다. 메종키친에는 집을 뜻하는 프랑스어 메종과 여우를 의미하는 일본어 키친의 합성어로 우리 집 여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와 프랑스어의 조합, 신기하죠? 메종키친에가 일본인 건축 디자이너 마사요 쿠로키와 프랑스인 음악 디자이 질다 로에크가 만든 브랜드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질다 로에크가 일하던 음반점에서 처음 만났는데 패션과 음악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이들의 협업을 돕습니다. 그런데 건축 디자인과 디자이, 대체 누가 그 예쁜 옷을 디자인해 지금의 메종키친에를 만든 것인지 짐작이 안 되지 않나요? 메종키친에는 본래 음악 레이블 키친에에서 시작했답니다. 키친의 탄생 이후 3년 뒤인 2005년에 1집 발매와 동시에 파리에서 컬렉션을 발표하며 패션 브랜드로서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해요. 컬렉션 디자인과 총괄은 건축 디자이너 마사야 쿠로키의 몫이었고 역시나 그의 안목은 너무나도 훌륭해 대중에게 어필하는 데 대성공하게 됩니다. 마침내 2008년 파리 리슐리에 거리 52번지에 1호점을 오픈했고 오늘날에는 17개의 직영점, 전 세계 400여 개의 매장에서 메종키친의 의류가 팔리고 있답니다. 특히 도쿄를 시작으로 메종키친의 산하의 카페 브랜드 카페키친에도 탄생한 적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오늘날의 메종키친에는 의류 외에도 오브제나 식기처럼 우리 삶 속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심볼, 다재다능한 여우처럼 영감의 원천에 따라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데에 성공한 것 같네요. 음악이 이들을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준 덕분일까요? 메종키친에는 음악 산업에서 시작했음에도 현재 그 어느 컨템포러리 브랜드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한 패션 브랜드의 기준을 묻는다면 저는 각 브랜드의 이름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디자인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이 양산되는 오늘날, 그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곧바로 양산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메종키친에는 늘 예외였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창시부터 지금까지 쭉 프레피룩에 위한, 프레피룩을 의한 디자인을 선보여 왔답니다. 프레피룩이란 미국 대학생들이 즐겨 입을 법한 옷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입은 교복의 좀 더 세련되고 캐주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메종키친의 점퍼만 팬츠만 봐도 학잠이나 교복 바지가 떠오를 정도인데요. 그만큼 프레키룩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무채색,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며 화려함을 배제한 채 심플한 여우 로고만으로 승부했지만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정도로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 디자인을 꼽자면 뭐니뭐니 해도 니트 가디건 아닐까요? V넥, 라운드넥, 하이넥 등 여러 버전의 넥라인 가디건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코디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싶네요. 오버사이즈로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 있고 밝은 색을 딱 맞는 하이넥 사이즈를 골라 키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요. 어느덧 가디건 하나 걸치기 딱 좋은 봄이 되었는데 가디건 고민 중이시라면 메종 키트 내에서 마음에 맞는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쯤은 있을걸요. 프레피룩의 대명사가 된 메종 키트 내. 이렇게 메종 키트 내의 대표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가와 음악인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패션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연관없는 조합의 이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도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에서 나왔든 건축 분야에서 비롯됐든 이들은 떠오르는 영감을 다재다능한 여유라는 브랜드 심볼에 걸맞게 거침없이 본인의 색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표현해보세요. 겁낼 필요가 없답니다. 모든 변화는 그로부터 시작되니까요. 3월 27일 월요일, 메종 키츠네에 대해 알아보았던 저는 지민주였고요. 문예인 엔지니어와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8 UBS